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예. 제가 하여튼간 어제로서 신부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10주년이었어요, 저는 이제 10주년인데 어제 그리고 오늘 1월 26일 날 이제 첫 미사를 이제 드렸었었죠. 그래서 25일, 26일이 되면 그냥 내가 처음에 신부가 될 때 어땠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이렇게 그 서품식 때 사진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혼자 앉아갖고서는. 제가 그때 68kg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예요. 68kg였었어요. 굉장히 예, 날렵하고 예, 멀끔한 젊은이를 저도 봤습니다. 뭐 하여튼간. 어저께 그 카톨릭 신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면 그 중에 13명은 이제 기아에 극심한 기아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이 8억 4,200여만 명이 되고 우리 한국 인구의 17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 말씀을 놓고서는 이제 복음을 그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면 예수님이 재림 때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장소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미사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저 밖도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들 하지만 저 밖도 빵의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잊었을 때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빵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 않으니까 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파냐 아폴로파냐 그리스도파냐라고 서로 분열이 일어났던 것은 어느 쪽에서 줄을 서야 내가 더 많은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진 빵을 놓지 않고 그 빵을 가진 채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갈라졌던 겁니다. 사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구절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반은 뭐 믿었고 반은 완전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한들 내가 얘기한들 사람들이 듣겠나 싶은 실망감이 사실은 먼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실망감으로부터 온 생각들이 이어지는 제 생각들이 어떻게 왔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하자 따르게 하자 그래야 모두가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자. 근데 예수님은 왜 더 세게 안 했지? 자신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더 세게 안 했지? 더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보다 살리는 것보다 사실은 죽이는 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는 더 나죠. 그러면서 유다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압박한 겁니다. 배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느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합니다. 자기 밥그릇의 음식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잘 나누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죠. 하지만 내 가족 중에 내 친구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것을 나누지 않는다 한다면 그들은 서로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한 2주 그 결산하고 예산 때문에 컴퓨터에서 계속 지금 숫자랑 싸우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항우성당이 한 2억 좀 넘게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 사용 비용들이 그 중에서 우리 한인 공동체의 교무금까지 다 해서 한 항우성당 자체적으로 해결한 돈이 이제 한 10% 정도 됩니다. 10%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지난 1년을 살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게 우리 다 가뜩이나 오늘 해외 원조주의잖아요. 한국 천주교에서는 해외 원조주의로 오늘을 기념하고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가난한 이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 당장 나누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빵의 나눔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삶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강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 않고 힘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당신이 고치고 살리심으로써 복음을 전하셨던 그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빵을 나눔으로써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따라가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졌던 이유들은 예수님의 빵의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늘상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서 삶의 실천으로서 신앙으로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